순간마다 굳센 그 모습 지구를 지키는 불사신 번개불처럼 인류를 위해 몸부리고 타오르는 용기 가슴에 안고 안드로 군단을 부찌른다 나간다 야이 캐산 이겨라 소년 캐산 이겨라 소년 캐산 캐산 캐산 지구를 지키는 불사신 번개불처럼 인류를 위해 몸부리고 타오르는 용기 가슴에 안고 안드로 군단을 무찌른다 나간다 야 소년 캐산 이겨라 소년 캐산